난 힙부심 아로 래퍼 cut that bullshit 자기 본질은 아도 시시라면 난 무시 주대 따위는 개주고 내 이름을 피우지 못하기만 무시 밖에 모르는 니들이 how you kill me so bring the monster back and extract my monster swag so this is the monster track it's my freaking monster rap 현대판 홍대 종들 좋은 걸 보고도 좋다고 못해 3세대 리더 so I'm a leader 이건 세대교체 I'm sick Yeah, I'm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Still be popping and rocking I'm stopping and blocking I'm like the Casio signs I'm a gun Because you're my Because I'm freaking darn We have some garbage my Cause every kick is my freaking turn Nah, wall like grind it But now I'm a murder You rappers Try to dare to sort of body Go then I'm a murder You haters Try to not walk Click my the bar No got any top five Rap monster Rhonda Lead the rap money I buy suck yo I buy suck yo 지금은 whole world from BTS 전부 나 follow 내 가능성을 리트윗돼 모두에게 알려 내 flow 고막을 타고 네 몸을 채워 칼을 갈았어 내 ill we check it back in the days 나이고 rhyme도 몰랐던 나이고 그저 아이돌 바라본 광주의 흔한 나이였던 나 그래 이젠 보여줄게 이 track 비 사이퍼에서 내 포부를 밝혀 I'm all both the minors 그래 너와 남자는 major TV 스크린을 난 채워 래퍼 커스텀 너 거품을 걷고 내 배터 내가 원하던 것을 난 지금 어디 가도 위축감 배가 아프면 병원 가 전치족감 내 패배를 바랬던 사람들 다 뒷목을 잡지 힙부심 반치는 게임 위 J-Hope은 반치 난 미필 버티면 난 저격 shit We are bulletproof으로 한 방을 먹였지 어설픈 가짜들은 질려 반응하지 좀 더 열폭게 바라네 발에 막히는 포케이 I'm the man I'm beat 위에 선쇼팽 난 절대 안 변해 그날부터 난 못해 Born ever My attitude 내 멘토 니들이 씹고 물어 뜯어도 난 내 멘토 기쁨심 물어봐 내게 느끼는 무력감 질투심 숨기라니 IP 다 보일라 난 보일라 순식간에 핫해졌지 스포일러처럼 너는 난 봐도 뻔해졌지 속절없이 멍청한 힙 찌질이 고쳐놨지 근본없이 커져갔네 가요계 공존하기엔 빡세 그러니 랩은 취미로 해 말세 야 말세 질리면 노력해 What